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초자연적인 이적을 수없이 행하셨던 바 있는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모든 천사를 동원하여서 단번에 이 원수들을 대적하고 또 그 멸하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하며 그분의 이적들을 바라보고 또 그분을 메시아라고 확신하며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왕이 왔다고 또 기대하며 또 제자로서 그를 따라왔는데 그런 그의 스승인 이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모두 무너지는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 본문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의 당사자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43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했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제자는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열둘 중에 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 누구보다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적을 보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발견했을 제자들. 그들 중에 하나인 유다였지만 그는 자신의 탐욕의 눈이 멀어서 사단에 사로잡힌 바 됨으로써 결국 자신의 스승이자 메시아를 팔아넘기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순간부터 조금 달라 보이셨던 예수님. 그 말과 행동이 전과 다르셨기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때에 예수님의 곁에 함께 있어야 될, 그 더욱 지켜야 할그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그는 오히려 예수를 가장 싫어하고 대적하였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하며 그들로부터 파송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무리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유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 그는 미리 그들과 분호, 눈짓과 말로써 남몰래 주고받는 그 신호를 짜서 자기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이니까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체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는 밤이었었던 데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전에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을 테이고 또 이러한 일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런 무리들이 제자들의 저항도 예상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입맞추는 그를 체포하여서 신속히 끌어나도록 미리 약속을 해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입맞춤을 예수님의 군호로,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군호로 사용한 가롯 유다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의 가증함 또 위선을 볼수 있습니다. 이 가롯 유다가 군호로 사용한 이 입맞춤은 사실은 평안과 또 신뢰를 나타내는 인사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스승을 대적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들을 인솔하여 왔으면서도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예수님께 나와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친구나 또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인사로서 서로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경우가 흔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이 가롯 유다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사법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일반적이었고 또 바울이 로마에서 보낸 편지에서도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입맞춤에 인사하는 것은 일반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반가움의 표시로 또는 존경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을 맞추곤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치 자신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그분의 안부를 묻는 것처럼, 평안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가롯 유다는 그 입맞춤을 스승에 대한 배신의 신호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눈이 멀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 자신의 스승을 대적들의 손에 넘겨버리는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조금의 요동함도 없이 내색하지가 않고 예수님께는 존경과 우정의 표시로 입을 맞추고 있는 자. 자신의 속마음은 철저하게 숨긴 채 그와 다르게 행동하면 가면을 쓴 자, 그 자가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꾸미며 의의 일꾼으로 위장하고 그 가면 뒤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에게 접근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 사단, 그 사단에 사로잡힌 자가 바로 유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사람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고 체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제자를 한 사람 보게 됩니다. 47절의 말씀을 보세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병행 본문인 이 요한복음에는 여기서 이 검을 사용한 사람이 베드로이고 귀가 잘린 사람이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쭉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는 꽤나 성격이 급하고 또 즉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를 걷게 나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쳐합니다. 또 변화산상에서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고서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귀한 고백을 한 제자였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던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스승을 체포하려고 하였던 이 사람들을 보고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여야 할지 수없이 들었을 그였지만 그런데 그는 이 순간 힘의 논리를 쫓아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포박하는 무리를 향하여서 저항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행동을 칭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주님께서는 이 다른 복음서에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적해오는 우리에게 대적해오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는 성도의 무기는 우리들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칼과 창으로 혈과 육으로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 성경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수를 대적할 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체포를 당하는 당사자인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3년 동안 함께하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이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아버리는 순간 화가 나지 않으셨을까요?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의 버림에, 제자들의 배신에 예수님의 감정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나마 자신이 사랑하는 이 제자, 가장 사랑하였던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자들에게 저항하며 칼을 빼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베었을 때 그 충성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 배신자 빼고 11명이 있으니까 다 같이 저항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러셨을까요?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면서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단번에 대적을 멸하실 수 있는 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어떠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 예상과는 다른 예수님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4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그때는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노라. 이는 성경이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 자신이 체포되는 이 상황을 반전시키실 수 있는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은 이 순간에 이 상황에 그대로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이루려 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체포되어 죄 없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그를 통해 죽음이라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부활이라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상황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인 그 예수가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고 자신들도 무언가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여겼던 이 제자들은 이 이해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50절 말씀해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바로 전에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이지만 지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분을 따랐던,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보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직접 눈으로 함께 경험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겁에 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 말씀해 보세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했습니다. 되게 이 청년을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병행 본문인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오직 마가 복음에만 이 기록된 이 장면은 마가가 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자신이 도망갔던 부끄러운 이 과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상반된 반응에 주목하여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그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복종하게 하여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여 순종한 이 예수님의 모습, 자신의 사명, 자신의 목적 가운데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 그러나 그 주님과의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온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상황에 저항해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자 두려움에 휩싸여서 모두 도망가버린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이 비겁함, 두려움을 이 동일하게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모두 버려버리고 우리가 따랐고 섬겼던 그 예수님을 벗어버린 채, 버리고 배신한 채 오히려 도망가 버리는 그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 때로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전쟁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단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앞에 무너지고 피하며 도망갈 때가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세 번이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 기도하며 이 사단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신의 삶과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들여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증거하였던 것처럼, 예수를 따랐던 그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예수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